우리나라 대표가 4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이의위원회 경제 및 금융,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이의위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속개발의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성원국들의 자주적인 개발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하면서 지속개발의정은 모든 국가들의 영토 완전과 정치적 독립을 철저히 존중하고 재부와 자연부원,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주권 행사를 담보하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 금융 및 무역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30년 지속개발의정 목표의 이행 과정이 해당 나라의 민족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지향돼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오늘의 현실은 마땅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소수 특정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말 것과 신흥경제국들을 비롯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의한 항시적인 핵전쟁 위험과 경제 제재, 봉쇄로에서 조선의 경제발전과 지속개발 환경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낡은 국제 질서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